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가 우리의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호 시험 발사를 걸고 든 것과 관련해서 2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주체 조선의 국방력을 힘있게 과시한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호 화성-10 시험 발사 성공 소식이 세상을 진감시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문제시해보려는 온당치 못한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3일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에서 우리의 전략탄도로켓호 시험 발사를 골고들며 규탄이여 제재결의 이행이여 하는 공보문이 발표되었다. 공정성이 완전히 결여되고 이중기준이 적용된 유엔 안보리사회의 공보문은 조선반도 긴장격화의 주범인 미국이 만들어낸 조작품에 불과한 것으로서 우리는 이를 전면 배격한다. 우리의 성공적인 전략 탄도로켓호 화성-10 시험 발사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항시적인 위협으로부터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확고히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우리 공화국의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에 따른 정상적인 사업이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 사회가 그 무슨 공보문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대조선 제재결의 이행을 운운한 것은 흑백을 전도하는 천만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에 대한 제재결의 자체가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하는 강권의 산물이다. 유엔 사무국도 그 법률적 기초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야말로 남조선의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전략자산들을 끊임없이 들이밀면서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정세를 고의적으로 긴장시키는 장본인이다. 미국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항시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그에 대응한 강력한 공격수단을 갖춰 나아가는 것은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로 된다. 우리가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그 누구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될 수 없다. 미국은 우리의 군사력 강화에 대해 시비질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 핵보유국이 되고 전쟁 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하게 되었는가를 돌이켜보고 자기의 극단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대해 반성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미국의 전략적인 오유와 경솔한 행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조선반도 정세는 지금 통제 불가능한 극단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과 제재 압박 책동이 계속되는 한 그에 따른 우리식의 자위적 대응 조치들도 연속적으로 취해지게 될 것이다. 대변인은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